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하시는 나명균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아주 힘드셨죠?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나 예. 이제 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오늘은 모자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모자반.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모자반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네. 먹었던 그런 이제 해초 바다 나물이죠. 네. 이제 사실 모자반 하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미국이나 유러피안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네. 이게 해초 나물로 네. 음식 재료로 이렇게 많이 이해되지만 네. 미국의 그 플로리다 그 예. 멕시코만이라든가 네. 그 그쪽에 플로리다 뭐 비치 같은데 네. 군대에 보면은 네. 모자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와요. 예. 그리고 그 멕시코만에는 그 모자반이 한국의 뭐 여의도보다도 몇 배나 더 큰 수십 배 큰 넓이의 모자반 덩어리가 바다에 둥둥둥둥 떠서 예. 자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를 다니는 이제 큰 배들이 네. 굉장히 항해하는데 네. 이제 불편하겠네요. 네. 불편하죠. 네. 네. 울적거리고 네. 또 그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그 모자반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치우느라고 예. 너무나 힘들어해요. 예. 저도 이제 그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예. 와, 그냥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그 모자반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예. 뭐 사람 인력으로 거의 안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는 모자반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 수영하기도 힘들고 예. 또 밀려온 것들이 또 때로는 이제 썩고 그러니까 예. 벌레도 생기고 예. 냄새는 나고 예.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부 농민들은 그걸 걷어다가 예. 이제 거름으로 네. 쓰기도 네. 하고 그래요. 네. 뉴질랜드에서도 그 이쪽 그 후이아 쪽에 사시는 어떤 예, 키위군은 네. 바닷가 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 키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는 예. 분이 계셔요. 예. 그분들은 바닷가에 떠내려온 모자반을 예. 걷어다가 예. 모자반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해초들을 예. 걷어다가 예. 거름으로 밭에 네. 텃밭에 거름으로 쓰는데 예. 아주 뭐 좋대요? 좋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모자반 덩어리들이 네. 또 좋은 이로운 점도 있어요. 예. 뭐냐면은 그 물고기들이 예, 서식처 예, 서식하고 네. 특히 산란하는데 예, 많이 예. 이용을 하거든요. 예. 혹시 권사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강원도 이 동해안 쪽에서는 꽁치를 잡을 때 네. 맨손으로 꽁치를 잡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잡냐면은 모자반을 이만큼 한 덩어리를 예. 이렇게 가지고 가서 예. 배 밑 옆에다가 예. 내려놓고 네. 꽁치를 하나를 여기 손가락에다 끼고 네. 모자반 그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예. 막 흔들면은 예. 다른 꽁치들이 거기에 이제 뭐 산란하려고 예. 이렇게 몰려와요 많이. 아, 예. 그럼 그냥 다른 손으로 꽁치를 계속 막 주워서 잡아가지고 예. 막 배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반이 좀 많음으로써 물고기 이렇게 서식처도 되기도 하고 예. 또 거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이렇게 뭐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네. 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도 네. 하고 그렇지만 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모자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식재료였거든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재래시장에 가면은 예. 그 물미역, 네 물미역, 예. 네. 톳, 또 네. 파래 이런 것들 예. 예. 그냥 프레시한 거 그대로 이렇게 와서 팔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항상 모자반이 있었어요. 예. 모자반의 특징은 뭐냐면 조그만 구슬 같은 방울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많이 맺혀져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물속에서는 이제 모자반이 우위로 뜨게끔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우리가 파래 무침 같은 거는 그 무채를 썰어서 예. 약간 식초 넣고 네. 해서 새콤하게 예. 이게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모자반은 데쳐서 무치거나 네. 아니면 기름을 두르고 볶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네. 지금도 납니다. 네. 톳이 오동통한 그런 공기주머니 모양에 조금은 좀 길다란 예, 길다란 예, 갸름하죠. 갸름한 네. 그런 모양새의 그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 모자반은 좀 작고 그 동그란 네. 그런 모양의 구슬 같은 공기 주머니를 네. 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뉴질랜드 해안에서도 동쪽 해안 뭐 서쪽 해안 뭐 제가 뭐 이런 밀포드 비치라든가 네. 타카푸나 네. 비치 같은 데 가보면 있지요, 거기. 모자반 떠밀려 온 예, 것들이 있어요. 예, 동글동글한 거요. 예, 네. 많거든요. 예, 예. 그는 이제 우리 지난번 나물반에서도 어떤 예.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자반은 분명히 봤는데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바닷가 가서 보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뉴질랜드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몇 가지 종류의 모자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바닷가에서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모자반입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모자반 하면은 무침 혹은 또 제주도의 몸국이 생각나는데요. 같은 것인가요? 예, 그렇죠. 혹시 권사님은 제주도에 가셔서 몸국이라는 걸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제주도 사람들은 이 몸국을 안 먹으면은 뭐 인생을 왜 사나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몸국을 참 즐겨 하죠. 예. 예.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징이 제주도 하면 돼지 네, 흑돼지. 제주도 흑돼지를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방이나 다 그렇지만 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렇게 지혜롭게 예. 생활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그렇죠. 거죠. 예. 특히 이제 섬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력이 예, 강하죠.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로 흑돼지를 가지고 구이도 해먹지만 네. 그 뼈를 가지고 예. 돼지 뼈를 푹 우려내서 예. 국물에다가 예. 이 모자반을 넣어서 푹 끓인 것이 몸국이에요. 예. 제주도에서는 이 모자반을 몸이라고 그래요. 몸. 예. 그래서 몸국인데 예. 그 제주 토속 음식의 하나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즐겨 먹는데 그래서 예. 요즘은 이제 뭐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도 그 몸국이라는 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바로 그게 몸국이 모자반이라는 것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모자반국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또 그거 어떻게 먹지? 그러게요. 한번 해봐야겠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 예. 그 모자반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모자반에는 섬유소가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칼로리는 굉장히 낮아요. 예. 해초들이 특징이 뭐냐면 칼로리들이 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해조류 식품들이 굉장히 네. 좋거든요. 네, 네. 모자반도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많고 또 칼로리는 낮다 그러면 뭐 이거는 정말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네. 뭐 최고 좋은 네,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리고 연어 그 해조류처럼 이 모자반에도 칼슘도 풍부하고 예. 칼륨도 풍부하고 네. 또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도 풍부해서 예. 어떤 항산화 효소라든가 예. 항암 효과 예. 이런 것들에 좋은 또 영향을 주죠. 예. 예.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는 해초류에 있는 거는 해초류는 그냥 다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해초류는 예. 독성이 거의 없고 다들 예. 다이어트에도 뭐, 좋고 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모자반에 잘 활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뭐 모자반의 뭐 활용법은 네. 뭐 특별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예. 뭐 제주도 사람들 같이 특별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데쳐 가지고 네. 뭐 양념을 해서 예. 다시 한번 볶는다든가 예. 그냥 뭐 무친다든가 아니면 뭐 국 끓여도 괜찮고 또 모자반 밥 밥할 때 네. 톱밥처럼 네. 모자반 밥도 해도 네. 되고 모자반 데쳐가지고 바로 초고추장에 뭐 이렇게 네. 무쳐 네. 먹어도 네. 되고 그게 제일 편해요. 또 모자반은요 이렇게 토막 내서 네. 튀김 옷을 네. 입혀서 바로 네. 튀겨서 먹어도 네. 바삭바삭하니 맛있겠네요. 예, 그건 맛있어요. 네.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네. 잘게 다져가지고 네. 뭐 아이들 좋아하는 삼각김밥 같은데 예. 넣어줘도 좋고 네. 아이들이 이런 해조류 사실 잘 안 먹거든요. 네, 네. 안 먹는데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만 뭐라고 하지 말고 예, 예. 그 엄마들이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예, 먹을 예.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 예. 시켜주는 예. 것도 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초 비빔밥 같은 거 예.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예.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제주도 아니 완도에서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또 했거든요. 네, 네, 네. 했는데 그 청산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청산도 소개를 하는데 청산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해초 비빔밥이에요. 예. 해초 비빔밥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해초만 들어간 건 아니고 예. 해초를 주재료로 해서 예.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건강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조류를 가지고 모자반을 가지고 비빔밥 같은 데다가 좀 넣어서 같이 예.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아찌도 담을 수 있고. 아, 예, 장아찌도요? 예. 예. 오늘 모자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자,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5형제 중 막내입니다. 5형제가 아니라 5남매인가 봐요.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저는 큰 언니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형제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형제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보시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은 유교적 고정관념이 완고하셔서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지 않으시겠다, 아니 못 나가겠다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두 가지는 우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빠듯한 월급 생활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는 늦지막하게나마 자녀들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깟껏 뭘 받느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하시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지 못하신 상태로 지난 1월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은 세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어머니는 그다지 깊은 믿음은 가지지 않으셨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사코 세례는 받지 않으셨지만요. 이런 경우에도 구원 받으신 것은 분명한 것인지요. 형제들끼리도 다니는 교회들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다 달라서요. 다시 형제들과 만나게 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겠다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각해 보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상담자의 입장을 보면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또 어떻게 뭐 직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셨으면 예. 직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집사님이신지 예. 또 뭐 권사님이신지는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딸로서 네.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네. 많이 애쓰셨던 모습이 참 네. 귀해 보이네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자녀들이 나름대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흔적들이 있어서 네. 참 좋아 보이고 네. 또 자매님에게 네. 또 격려를 드립니다. 네. 이렇듯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네. 그 가정 복음을 위한 어떤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해 준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중요하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예. 가정의 예. 선교사로 네. 이렇게 보내셨다. 네. 그래서 내 가정 식구만이라도 예. 내가 정말 책임지고 감당을 하겠다 예. 이런 마음 가지고 네.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은 쉬워도 예.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네. 말씀들을 참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이제 그 삶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네. 사실 굉장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내담자는 네. 교회 다니시면서 예. 내용에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예. 그렇죠. 네. 또,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도 뭐. 바르게 잘 네. 자라갔고. 예. 그러니까는, 제 교회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고. 네. 또, 바르게 형제들과 같이 잘하고. 예. 생각이 올바르고. 네.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뭐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못 나가게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잘 내버려뒀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네. 긍정적인 모드로 이렇게 네. 부모님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 네. 이 또 성도님의 가장 잘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보통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생각되는데요. 예. 자녀들이 먼저 믿고 부모님을 전도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사실은 가정에서 생활의 주도권은 사실 다 부모님이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네, 특히 네. 자녀들이 어릴수록 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삶의 생활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부모님이 네.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쉽죠. 쉽죠. 그냥 저절로 따라가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네.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네.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 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아무리 뭐 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고 해도 네.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녹록지 않아요. 예, 예. 이제 만약에 부모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네. 오늘 또 내담자의 경우처럼 아주 철저히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예. 그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신감. 네. 우리는 다른 뭐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제가 예.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부모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려운 거고. 네. 또한 그 뭐 이 오늘 상담 내용에서 보는 그 아버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 교회 다니면은 제사 뭐 어떻게 제사 문제 예. 또 헌금 예, 문제 월급 빠듯한 월급 생활에 예. 다섯 어린 아이들을 예. 예. 다 예. 키우고 한다는 것이 예. 월급 생활로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뭔가를 자꾸 소모된다 네. 내 것이 소모된다 예.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네. 뭐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네. 왜 그러냐면 시간적인 것도 네. 교회에서의 봉사나 활동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지면은 네. 그런 거죠. 네. 뭐 한국에서는 오늘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정도의 나이라고라면은 네. 아무리 안 돼도 50대 후반은 네.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부모는 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떤 산업화되는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네. 잠도 잘 못 자면서 네. 뭐 네. 야근, 특근 네. 뭐 이런 거 네. 하면서 자녀들을 다 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교회 다닌 시간이나 또 가서 봉사하고 뭘 활동을 하고 한다는 것이 그 시간은 돈 벌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고 여유가 없으셨겠죠. 예, 없겠죠. 예.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교회 봉사나 또 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예. 그것도 예. 제가 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예. 너무 소모한다라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예.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 이 내담자의 아버님처럼 예. 가장 혼자 생계나 그렇죠. 양육을 다 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십일조 같은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 그렇죠. 없었던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이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대로 부모님에게 칭찬도 못 듣고 맨날 예? 예. 잔소리만 듣고 부모님이 미움받으면서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 얘기한다고 하면은 야, 너같이 예, 생활하려면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반문할 예,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면은 예.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믿어서 부모님을 전도할 때의 어려움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예. 오늘 내담자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고인이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혹은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예. 기독교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를 가장 함축적으로 짧은 단어 세 개로 표현한다면 네. 창조, 네. 타락, 네. 구원 네. 이런 세 단어거든요. 네, 네. 예,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네. 기독교의 어떤 진리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네. 사실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왜 예수님께서 왜 꼭 죽으셔야만 되느냐, 예, 예. 그냥 구원하지는 못하느냐 이런 예, 얘기도 예. 하잖아요. 예, 예. 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 구원하시기 예. 위함이셨잖아요. 예,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구원에 연연하지 않고 예. 그냥 이 세상 한번 사는 것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게 살면 되지 않느냐 예.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예. 좀 더 착하게 네. 좀 더 이렇게 성실하게 살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수양 네. 이런 네.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 뭐 나는 구원하고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과 너무 이렇게 무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냥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꼭 구원받기 위한 즉 구원을 목표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도 이것도 문제가 네.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꾸며낸 어떤 동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스티븐 호킹이 그 말을 했거든요. 예. 네?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예. 스티븐 호킹 아시죠? 예예. 예. 이분은 천국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어떤 동화에 불과하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렇게도 예. 말하기도 했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대한 개념을 네. 다시 알아야 되지만 예.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우리도 자꾸 이제 꼭 뭐 구원 얘기를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쪽에 또, 얘기하는 예. 것은 과연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제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하고 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네. 그 구원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네. 믿는다는 것 그런 목표 설정이 잘못된 그런 예수 믿음 신앙이라는 네. 그것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는 것인가 거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죽음 이후의 것이라고 죽음 이후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예예 예, 예. 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의 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예. 그런 용서와 사랑이 예. 있는 예.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보면은 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또 네. 건강하게 네. 설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목사님, 오늘 내담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 중 한 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예, 그래요. 아주 매우 민망한 질문 같은데요. 이런 경우 두 분의 내세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예. 예, 구원에 대한 개념 이해의 부족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구원은 구원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보니까 예. 그렇고요. 예. 또 구원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는 믿는 것의 주체가 나. 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예. 이 사실은 구원은 물론 이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믿는 것 자체도 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오는 근심이나 걱정 예.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아무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예. 내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보면은 예. 그 사후의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한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예. 상태를 예. 악인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후의 영혼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예. 위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만 좀 지옥에 내던져지고 네. 거기서 큰 날에 심판받기로 예비된 고통과 완전한 흑암에 예.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상당히 이제 권위가 있는 성경적인 네. 교리의 집대성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여기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또 육신을 떠난 영혼들을 위한 그 두 장소적인 개념, 예, 예. 천국과 지옥 외에는 예. 성경은 사실 아무것도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연옥. 연옥이라는 것도 네. 얘기를 하지만 그 연옥 교리는 그러나 가톨릭에서 네. 만들어낸 네. 것이고 네. 성경적으로는 사실 옳지 않아요. 예. 다니엘서 2장 12장 2절에 보면은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는 것이며라고 해서 네. 그 우리의 그 사후 세계 우리 영혼들에 대한 그 개념을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예. 구별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내세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 예. 참 그러네요. 오늘 내담자께서 상담에 오신 것은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긴 하셨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신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구원과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원의 여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네, 네. 전적으로 네. 하나님의 일이고 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답을 드리는데 네. 지금 내담자의 이제 아버님, 이제 어머니가 지금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네. 문제 때문에 지금 예. 상담을 해오셨긴 한데 네, 네.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아버님은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고 네. 돌아가셨다 네. 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그런 예. 속에 안타까움이 예.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걱정이 그러나 아주 대단해요. 네. 가만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네, 네, 네. 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세요. 예, 예. 예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예. 그 사람들도 지옥 가느냐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예, 하거든요. 그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예.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섣불리 네. 어, 그렇습니다. 지옥 갑니다라고 이렇게 탁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오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이 따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짧은 그 상담 내용에 보면은 아버님도 은연 중에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것이 조금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표현을 안 하셨어도요. 예, 시간이 네. 없고 네. 또 아이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예.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그 생활비 때문에 그래서 예. 또 못 가고 또 예.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못 가고 하는 예. 그런 얘기지만 예. 혹시 몰라요. 네. 그 자녀들이 네. 그분이 혹시 마음속으로는 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렇죠. 안 했는지 예. 예. 사실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네. 아버님은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예.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섣부른 그런 생각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다만 예.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네. 의에 이르고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네. 했느냐 네.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말할 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 예, 예.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세례를 안 받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이제 예. 물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편이 훨씬 더 좋죠. 예, 예.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또 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도 있고 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네. 모습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세례를 안 받아서 얼마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시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담자께서 어머니께서 세례를 안 받으시고 네. 돌아가셨는데 네.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원의 의미는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세례는 것은 자꾸 세례를 너무나 이렇게 어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어떤 서티피케이트로 예, 자꾸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만큼 연합한 삶을 사느냐 예. 하는 것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우주적인 그런 예. 만남 예. 예. 로마서 6장에 있는 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예.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례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의 증표고 세례가 예.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인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선한 양심에 대한 어떤 증표, 예. 세례가 있죠. 예.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여러 성도들이 그렇죠? 예.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예. 그런 하나의 또 절차가 예. 되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외에도 세례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고 네. 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네. 세례를 단순히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다는 어떤 하나의 증표로만 이렇게 생각을 네. 해서는 안 되고 네. 그 세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딱 구분하잖아요. 예. 이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참 굉장히 이게 좀 민감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최걸룡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수천당. 예. 예수천당.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저는 그래요. 그분이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했는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는지, 난 참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천당 예. 소리를 했다는 건 분명한데, 예. 그 뒤에 불신지옥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많은 분들이 전도한답시고 예수천당 예. 불신지옥 예.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네, 어떤 네. 분이 그냥 갑옷을 입은 것처럼 예. 앞뒤로 예. 가슴팍에 등에 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예. 해갖고 어떤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예. 그 불자를 예.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자가 아니고 아니부자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예. 예, 불자를 예. 불교에서 말하는 네, 불자, 네. 부처를 예, 얘기하는 예. 거죠. 부처를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네. 사람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렇게 오해를 줄 수도 있구나. 예. 그리고 왜 기독교는 저렇게 또 너무나 이기적이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도 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 일부 신학에서는 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 어떤 상태다. 예. 상태. 예. 그렇죠? 상태. 예. 그러니까 어떤 천국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예. 전쟁이나 질병이 없는 예. 근심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다. 예. 예. 파라다이스 같은 예. 것이죠. 예.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예.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거가 좀 많이 벗어나요. 사실 예. 성경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장소적인 개념은 네. 성경적으로도 얼마든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네. 뭐 최건룡 목사님이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하면서 전도를 하셨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하고 좀 오늘날의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예. 있겠지만 네.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예.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의 긍정적인 측면은 삶이 좀 보다 복음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쫓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네.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웃들이라면 예.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이런 책을 썼어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예.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왜 나한테 소개를 안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내세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삶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선교에 힘쓰고 예. 또 모인 그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예. 또 선을 행하고 예. 약한 자를 돕고 예.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삶. 예.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상당히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아쉬운 점을 든다면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즉 천국을 목적으로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어요. 예. 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 천국의 뭐 어떤 티켓을 얻었다,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만족하고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거기에 집착을 해서 예. 그 건전하지 못한 종말론자들이 네, 될 수 네. 있어요. 네.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천국에 혹은 지옥을 다녀왔다 이런 사람들 네, 많아요. 막 간증하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입신을 했다라는 거. 네. 사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관념 속에서 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네, 천국에 네. 갔더니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은 뭘 하고 있던가 뭘 하고 있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그런 거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그런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네. 죽음 이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지금의 삶에서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네.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오늘 이 내담자께서 네. 예. 뭐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염려하는 어머니의 그 세례받지 않으시고 예. 돌아가셨는데 오늘 대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것은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예.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셨지만 네. 아마 이분도 아버님은 뭐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런 체념 속에서 있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구원의 어떤 역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예. 또 늘 우리가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네.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담자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후련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형제분들하고도 만나시면 예. 어머님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걱정 없이 네.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